앞서 55장에는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초청과 또 이러한 여호와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약속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55장에도 이 여호와의 초청의 내용에도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 55장 2절에 하나님께 듣고 또 그다음에 6절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다음에 55장 7절에도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또한 분명하게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언약을 잡으며 또한 6절에도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리에서 또 여호와의 그 종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가진 그 자체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며 또 구속자이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혈통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되고 또 이스라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것으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구원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행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구원받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삶의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첫 번째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모든 율법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또이 정의와 잃어버린 또 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박한 구원을 바라보는 오늘 1절 말씀을 후반부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과거에 패역한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정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도 또 4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4절에 안식일을 지키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이 카파트라는 단어는 끝내다라는 쉬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문자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삶, 또 구별된 삶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와 더불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현저하게 구별해주는 표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일하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데 그 하루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내와 친한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전공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한국은 보통 임용고시를 다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볼 법도 한데 이분은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임용고시를 봐서 또 얼른 교사가 되어야지 융통성이 없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임용고시 날짜가 주일에서 토요일로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자매는 의사시험을 보는데 주일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던 이 자매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보다 못해서 이 담당하는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제발 이 학생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권면을 해서 시험을 꼭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 하루 쉬는데 나가 놀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내고 시간 낭비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이 날은 주님이 명하신 안식의 날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4절에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 악을 행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것을 나도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이 단어는 2절에도 나오는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2절에 보면 이 원문상으로는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이 원어의 가장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구절의 가장 첫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의무와 삶의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고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참된 복을 주기 위함이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회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안에 누리는 이 모든 자유함이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에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두 다 거부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지킨다면 그들에게도 나에게 이름을 주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고자나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혈통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있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종,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인은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분의 긍휼로 또 용서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도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섬기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도록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경계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데 맹인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데 벙어리처럼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며 무지하고 탐욕스런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숨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고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 하나님의 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죄에 무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죄악을 보지 못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얽매이고 짐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이 택한 받은 자라고 해서 그분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며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